HUBS 그해 우리는 어린애 살날에서 뛰어놀곤 했었던 같은 숨결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된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 당해 년도의 특별한 소재를 통해 그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4월 6일 네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8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잠시 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밤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며 아시아에선 세 번째로 열린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 경제, 문화, 안전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개최국 홈 어드밴티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성적인 종합 7위에 오르기도 했었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행, 관람, 봉사 등 각종의 이유로 평창에 방문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당시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을 직관하러 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TV를 보며 열심히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이언맨 헬멧으로 화제가 된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 불굴의 투지로 감동적 마지막 질주를 끝마친 이상화 선수 등 벅차오르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긍지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떤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과 검승을 기원합니다.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살짝 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그 노래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미투 열풍은 창원지검 소속 서지연 검사가 올린 글을 올리면서 촉발이 됐는데요. 검찰발 미투는 들불처럼 순식간에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 문화계, 영화계, 정계 등 모든 분야로 뻗어나갔습니다. 미투운동은 사회저변에 잠복한 성폭력의 위험과 무관심을 수면 위로 끌어내 여권을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후 사회 일각에서 극단적 여성 또는 남성 혐오의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매일매일 미투 고발이 발생했고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대다수 알고 있던 유명인들이라 많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참혹한 실상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남녀 모두가 성폭력에서 벗어나 억울한 사람이 전무한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우리 모두가 관심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같은 숨결 네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8년도의 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2018년은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과 민투운동 말고도 문익과 폐지, 주 52시간 근무제, 러시아 월드컵, 갑질 논란 등 정말 많고 많은 사건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당시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승리한 짜릿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많이 울고 웃었던 해였던 만큼 2018년에 우리가 많이 생각나네요. 2018년 그해 우리는 새로웠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날 가진 사람 속에서 작았던 서로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오르는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H UBS